역사적인 6.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7돌째 즈음에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치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